하지 않아요. 울지도 않아요. 당신이 먼저 가버린 뒤 나 혼자 외로워지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둘 한 가로등 빛을 돌아서서 나 몰래 그 늦겨울 안녕.